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17일 참 난리부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지아 푼신베크당 대표단, 강태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